HUBS. 리슨 투 싱어. 매주 화요일 노래 뒤에 감춰진 가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 5월에게도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리슨 투 싱어로 여러분을 처음 만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이야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어떤 가수들을 만나봤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NCT 드림부터 세븐틴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젠 누구 차례인지 예상이 가시죠? 네, 바로 걸그룹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환호 성소리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만나볼 걸그룹은 과연 누굴까요? 너무 궁금하다고요? 그럼 얼른 노래부터 들어보자고요. 한 걸음 closer 내 맘 한 뼘 closer to you 이렇게 그리운 노래 오마이걸 클로저 리슨 투 싱어, 걸그룹 특집의 포문을 열 주인공은 바로 오마이걸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클로저는 오마이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불릴 만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곡인데요. 청순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룹의 색을 잘 나타내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룹 오마이걸은 2015년 큐피드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밀었습니다. 당시에는 귀여우면서도 당찬 소녀들의 모습을 뽐내며 대중들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겼죠. 이후에는 방금 들으신 곡 클로저,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비밀 정원까지 색다른 장르들을 소화하며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아갔는데요. 오마이걸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색의 음악에 도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극부터 발레리나 콘셉트까지 매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도 대중들이 오마이걸을 좋아하는 이유들 중 하나겠죠. 오마이걸 일루전. 모자에서 하얀 토끼를 꺼내거나 조그만 색깔 사라지는 걸 그건 너무 너무 너무 쉽잖아. Yes you know that 나로 인해 너의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 변하게 될 테니 넌 집중하고 숨을 참고 좀 더 좀 더 기대해도 돼요. 우리만 알기로 해요. 지금부터 보게 될 건 둘만의 비밀인 걸요. 내가 좋아 오마이걸은 효정, 미미, 유아, 승희, 지호, 비니, 그리고 막내 아린까지 7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 모두 고르게 뛰어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인데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고음을 뽑아내는 보컬 라인, 곡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매력적인 랩, 마지막으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퍼포먼스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룹입니다. 특히 처음 들으셨던 곡 클로저의 안무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별똥별아 안녕 내 소원 들어주렴 이라는 곡의 가사에 맞춰 별자리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죠. 오마이걸의 팬덤 이름은 미라클입니다. 팬들을 만났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오마이걸의 매력에 빠져 나도 미라클이다 라고 밝히면서 여자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마이걸의 무대를 볼 때면 항상 청량한 미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럼 오마이걸의 세 번째 노래 얼른 만나볼까요? 오마이걸 비밀정원. 난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어. 그 어떤 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날 두드리며 매일 머물렀다 가는데 모르지 처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를 따라 Come with me 손을 잡아 오마이걸은 대중들에게 노력파 아이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방송 1위를 달성하기까지 무려 1813일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기만성형 그룹이라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항상 팬들 그리고 대중들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특히 멤버 미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민PD 그리고 효정이 운영 중인 쩡이 언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두 사람은 오마이걸 멤버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냥 평범한 20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대중들과 소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미미 채널의 구독자 중 한 명으로서 그녀의 영상을 볼 때면 아, 걸그룹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동질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마이걸 던던 댄스. 잊어버려 우리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에서 벗어나 이 노래 뭐였지? 매주 유명한 영화, 드라마 속 OST를 소개하고 퀴즈를 맞추는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난주 정답부터 알아볼까요?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드라마 청춘기록이었습니다. 풋풋한 청춘들의 사랑과 꿈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담아내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럼 이번 주 퀴즈 시작할게요. 다음 나올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OST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한대방송국 홈페이지 댓글창에 정답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웬디 What if love 모르는 것 투성이 솔직히 난 어려워 타이밍 그게 뭔지 왜 멋대로 꼬이는지 걸음이 느린 내 맘이 힘을 내서 널 쫓아왔어 한 발짝 닿는 곳에 내가 있어 뭘 망설이니 맘과 똑같을까 역시 잘 모르겠어 여전히 참 어려워 걸음이 느린 내 맘이 힘을 내서 널 쫓아왔어 한 발짝 닿는 곳에 네가 있어 뭘 망설이니 난 너를 원하면 간절히 바라면 결국엔 난 너에게 One, one, one, my one The only one, one, one You are This is the love I know 저희는 언제나 향수 같은 그룹을 꿈꿔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음악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나 오마이걸 좋아했는데 라고 회상할 수 있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리더 효정이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입니다. 오마이걸의 노래를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늘 아련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마치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좋은 꿈을 향유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그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음악을 선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도 오마이걸의 다양한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그룹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천지인 저는 민다인이었습니다. HUBS